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그 잘들 지내셨나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대학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역시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하고 좀 기린답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는 사실상 정치와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정치대학교에 또는 정치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좀 더 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지배하는, 그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사회로 우리가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정치는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정치는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분열시킵니다. 선거라는 제도. 이 선거라는 제도가 단위 조합의 선거에서부터, 마을의 이장님 선거에서부터, 많은 단위의 선거들이 결과적으로 마을을 분열시키고 조합을 분열시키고 정당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와 선거라고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한 사회를 이끌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의문을 합니다. 저는 이 점에서 민주주의와 정치가 우리 사회를 분열로 이끌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의 새로운 정치와 문화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왜 민주주의와 선거가 우리를 분열시킬까요? 민주주의와 선거가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은 어떤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 경쟁의 과정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미움과 분노를 조직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안 되고 내가 돼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는 이 선거의 경쟁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마을과 조합과 정당과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찌 보면 이 경쟁을 어떤 방식으로 소화하느냐의 수준만큼 민주주의는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안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제안합니다. 남을 깎아내려서 내가 쓰는 정치는 가능하면 안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민주당의 트럼프랑 힐러리 클린턴 대단 논쟁한 거 보셨죠? 네. 유익했습니까? 그들의 그 디베이팅과 그들의 토론이 과연 미국의 보편적인 미국 사회의 그 시민들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는 것일까요? 아, 물론 트럼프의 그런 응답 태설이 양성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성평등의 사회적 가치로 볼 때는 그런 태도가 비난받음으로써 성평등의 가치가 한 사회적으로 높은 공감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보면은 예, 그런 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재의 민주주의 선거와 경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정말로 잘못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런 방식의 경쟁이 계속 지속된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치를 불신할 것이고 정당한 사람과 상식을 갖거나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고 있는 상식을 갖고 있는 시민 입장에서는 그 민주주의 선거와 정치는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너무 날설, 날이 선, 험악한 싸움이잖아요. 이런 민주주의 선거 제도로는, 이러한 정치 문화로는 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한 사회의 통합을 이끌지는 못하고 한 사회의 갈등을 줄여나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기본이 되고 있는 이 경쟁이라고 하는 구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 보자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남 뒷담화 안 까는데 좀 더 시간을 써야 합니다. 남 뒷담화 안 까고, 그럼 그 남 뒷담화 안 까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좀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경쟁과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과 미움의 증폭이 아니라 한 사회의 통합력을 향한 좋은 경쟁이 되기 위한 그런 정치인들이 필요하다. 첫 번째, 여러분들도 각국 단위에서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경쟁을 대한 태도에 대해서 한번 높은 시민의식으로 이 경쟁을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소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이런 방식의 분열로 치닫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민주주의에서의 다수결 제도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수결 제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섯하니까 내 마음대로 싹쓸이 하겠다라고 하면 다수결 제도는 무너집니다. 이 다수파는 의회의 다수파이든 조직 내의 다수파이든 선거를 통해서 형성되어서 다수파를 형성한 사람들은 그 다수파가 사회적 공론과 사회적 상식에 기초해서 그 다수파의 권력은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즉 경쟁의 선거 문화가 상대에 대한 비난으로 채워지지 않는 민주주의, 다수결이 백지 면허처럼 싹쓸이의 권한이 안 되는 다수결, 다수파의 권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민주주의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치의 리더십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충남 도지사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부딪히는데 충청남도에는 가로림만이라고 하는 그 가로림만이 있습니다. 태안반도에 한자로 더할까자에 이슬로자에 스플린 숲에 이슬을 더해주는 바다입니다. 굉장히 예쁜 바다입니다. 굉장히 큰 만에 꼬리뱀처럼 그 항아리 입구가 한 2, 3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전서부터 조수 간만의 차이를 가지고서 조력발전소를 그곳에 짓자고 정부에서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 첫 도지사가 되었을 때 그곳이 서산, 한쪽 면은 서산시로 한쪽 면은 태안군으로 그 많이 접혀있는데, 공교롭게도 양시군이 조력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려서 다툼을 해오던 차에 제가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조력발전소는 가로림만의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바다 물범 등 희귀가치가 있는 자연의 종을 말살시킬 것이며, 조류발전소의 땜과 뚝은 그 마늘로 흘러드는 많은 어육 자원의 생태계와 산란계를 불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 주력발전소를 지으면 안 된다. 또한 주력발전소를 지으면 현재의 갯벌 면적에서 최소 20% 이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력발전소는 지으면 안 된다. 이게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가로림만 권역의 이 주력발전소를 통해서 이 권역이 새로운 해양관광산업단지로의 투자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주력발전소가 항아리 주둥이 같은 그 양쪽의 만을 연결하면서 다리가 놓아진다면 역시 또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의 갯벌에서의 바지락 수입이나 갯벌에서의 양식업 수입보다는 이 관광 권역으로 이 지역을 발전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관광산업의 부가가치가 더 크다. 그러므로 주력발전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양쪽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는 행사장마다 양쪽이 찬반을 가지고 와서 도지사가 어느 편이냐고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정하라고 저한테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곤란했겠죠. 어느 날은 이 가르린 주력발전소를 반대하는 환경운동가 지역주민들이 도지사를 보자고 있는 거였어요. 그분들이 만나자마자 진보적인 도지사가 왜 이 환경을 지키는 생태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로림 주력발전소의 건설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왜 선언하지 않느냐 라고 그분들은 저를 나무를 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될까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단체장들은 나는 반대다! 이래서 그 사업에 대한 백지화를 요구하거나 정치적 선언을 했더랬어요. 다행히 그 지역은 찬반으로 갈리기보다는 반대했던 분들이 좀 많았던 지역이었나 봅니다. 근데 한쪽에서 우리는 또한 찬성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어떻게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내가 도지사로서 생태와 자연 환경 가치에 대한 제 소신이므로 이것은 절대로 주력발전을 건설할 수 없다고 제가 정치적 선언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당신을 뽑아준 민주주의 선거에 부응하는 당신의 태도여야 한다. 혹시 이런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찬성하시는 분들은 가로림만 주력발전소에 대해서 제가 그 반대하는 분들과 면담이 끝나면 그 다음날 꼭 그분들은 또 버스 한두 대를 동원해서 도청 앞에 대모를 하라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진보적인 도지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들과 뭔가 긴밀한 논의를 해서 이 일을 안 되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편파적인 도지사를 비판한다 이러면서 대모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내가 정치적으로 나의 태도를 선언해서 이 주력발전 사업에 관한 도지사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행정적 절차와 진행을 중지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안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양 주민의 대립이 있으니 이 대립을 풀기 위해서 양쪽으로 정치적 절충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근데 또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화끈하게 그냥 반대한다고 주장해버리지. 화끈하게 반대한다고 주장을 해서 널 그 환경과 생태를 가치를 그것이 또 제 신념에도 맞고 사실 환경과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의 이익이 있고 환경의 피해가 있다면 개발의 이익은 매우 확실하지만 환경의 피해는 사실상은 예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환경 피해의 예측과 그 예측에 대한 대비책이 불분명하다면 개발 쪽에 손을 들기보다는 환경 쪽 손을 드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개발 시대에는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빨리 개발하자는 쪽으로 사람들은 흘러갔지만 이제 시대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공기, 좋은 물, 좋은 자연환경을 국민들은 더 원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에 대해서 당연히 제 수치는 분명하지만 그것을 내가 정치적으로 결단하고 선언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과연 지도자의 몫인가 그게. 그러면 법과 제도와 규칙은 왜 있는 것일까? 민주주의는 일체의 특권과 신분질서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며 모든 국가의 권력은 법치하에 작동한다라는 사상이자 철학 아니겠습니까? 이미 법과 제도와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정치인인 내가 지지와 반대라고 하는 이 틀 내에서 내 정치적 소신으로 선언을 하고 그 과정을 중지시키는 것이 과연 좋은 지도력일까? 이게 너무너무 갈등스러웠습니다. 제 고민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까? 네.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이 국면에서 우리는 양측 모두로부터 미움을 안 받으려고 계속해서 양측과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하죠. 그러면서 또 한 방법은 결정을 계속해서 밀어버립니다. 결정을 계속해서 밀어서 이 갈등의 축으로부터 정치인이라고 하는 위치가 중간에 끼어서 자기가 너무 지지를 잃어버리거나 너무 강렬한 반대에 부딪히지 않도록 처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51대 49라고 하는 이 지지 비율로 봤을 때 51%의 지지율을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내가 선언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게 민주주의 정치일까요? 그러면 개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해놓고 있는 투자의 적격성 판단과 환경 영향 평가 심사라고 하는 우리 법과 제도의 규칙은 무엇이 됩니까? 법과 제도와 규칙은 만들어놓고 선출된 사람이 자기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해버리는 이 법과 제도는 왜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 법과 제도가 실종되고 난 상태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만으로 그 나라가 이끌어진다면 그 나라가 민주주의입니까? 군주정치지. 저는 그때 더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의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하는 주민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개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법과 제도와 규칙이 있습니다. 이 법과 제도와 규칙을 공정하게 이끌어서 결론을 내라고. 그랬더니 반대했던 환경운동을 했던 주민들은 저한테 와서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아, 도의사님 뭐 확실하게 내 편 들어주고 사업을 뒤집어질 줄 알았더니 법과 제도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결론 내린다고 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그분들도 저를한테 힐라했어요. 환경영향 평가 제도요. 그거 개발하겠다는 사람이 돈 내가지고 개발하겠다는 사람이 돈 내서 전문가들 사서 개발해도 된다는 합리적 논리만 되는 것이 환경영향 평가 제도인데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도지사님이 물정도 모르게 그걸 가지고서 결론 내린다고 하는 게 이게 책임 회피밖에 더 됩니까? 젊은 도시 다 그렇게 잡았는데 그런 식으로 핑핑 도망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반대하시는 분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장 공정하게 환경영향 평가 심사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이라고 하는 진보적 도지사가 내려서 결론을 내린다 한다면 또 누군가 정치적 도시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뒤집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부분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은 법과 제도와 규칙의 지배입니다. 이 법과 제도와 규칙의 지배를 한 인간의 인격과 현명한 도덕 정치를 가지고서 이끌겠다라고 하는 많은 태도들, 사실 이게 낡은 정치 문화 아닐까요? 난 그분들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심사서를 가장 공정하게 심사하겠다. 주력발전소를 하겠다라고 해야 된다고 찬성하는 찬성 주민들께도 환경영향평가 제도라고 하는 것을 가장 명실을 삼고하게 심사해서 만약에 찬성의 입장이 나신다면 개발업자랑 충분히 더 논의하셔서 환경영향평가서라고 하는 그 제도에 충실하게 개발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게 들어가십시오. 이 문제를 도지사의 정치적 태도를 가지고서 결론을 내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가 안희정으로서는 협상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앞서 말한 통합을 위한 정치이고 다수결을 제도화시키는 것이지만 그러한 전제 위에 우리는 법과 제도의 지배를 확립시켜내야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것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속에 관한 법률 많은 법률이 있지만 그 법률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세력을 통해서 그 법률을 무력화시키거나 자기의 정파적 이익과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 법률에 끊임없이 개구멍을 뚫는 행위, 이게 지금 정치행위거든요. 나만은 예외가 되는 그 법률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리고 우리는 그걸 정치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저는 법과 제도와 규칙의 지배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일이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핵심은 법과 제도 운영의 공정성, 법과 제도 규칙의 운영의 정의로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법과 제도의 규칙에 의한 지배가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이 민주주의 법치와 규칙의 지배는 반드시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어떠한 제도를 할지라도 제도 자체로 자동 작동되는 제도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점에서 현재의 많은 민주주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과 제도의 규칙의 지배를 실질적으로 정치적 선언과 정치적 결단으로 죄다 대체하는 이상 이 민주주의는 더 전진하기 어렵고 사회는 더 그만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믿음이 쌓습니까? 그러한 의사결정에는 억울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법과 제도에는 이거 제대로 심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승복하지 못할 결론을 갖고 그걸 뒤엎어버린다면 사람들은 그 법과 제도를 믿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에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억울함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신념을 갖다 줍니까? 억울함은 축제라고 하는 신념을 갖게 합니다. 법과 제도와 규칙이 지배하지 않는 사회는 결과적으로 인연과 연구가 지배하게 됩니다. 밀어주고 땡겨주고 팔이 안으로 굽고 억울하면 출세라는 말을 모든 서민과 보통 사람들에게 그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그 억울함이 계속해서 양산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억울함에 끼지 않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내 자식만큼은 그 대회를 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만큼은 그 흙수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 총력을 다해가지고 두드려 잡으라도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와 흙수저라고 하는 것들은 정치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치와 제도의 지배로부터 파리 안으로 붙는 낡은 연고주의의 사람의 정치의 과잉으로부터 이 문제가 증폭되고, 이 정치의 과잉은 결과적으로는 나를 지지했던 사람, 나를 지지했던 사람과 나의 친소관계로 형성되어지는 정치적인 그룹을 통해서 그 법과 제도는 왜곡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왜곡된 법과 제도 내에서 사람들은 억울함이 양산되고, 이 억울함이 양산된 많은 사람들은 억울함은 출세라는 그 절치부심의 마음을 가지고 현재 노력하는 것, 그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사교육과 대학교육의 진실. 법과 제도의 지배, 그리고 그 법과 제도의 공정성과 정의로움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새로운 정치의 본질이고, 또한 이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정의의 관점과 공정의 관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자기의 공적주의를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정치적 소신대로 가르침만 두렵할 때는 성경과 성태를 파괴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건 무조건 안 된다라고 정치적 선언을 하고 접어버렸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절치구심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더 패를, 자기 패를 크게 모아서 다음번 집권을 해서 그들을 뒤집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법과 제도는 사문화된 것입니다. 법과 제도와 규칙이 사문화된 상태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강자만이 이득을 보는 것, 금수저만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원칙과 정의는 실종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주주의가 장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정치의 훈련과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우리 사회를 작동 가능한 원리부터 민주주의를 정착시켜내는 과제, 우리 시대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의 학도로서 이러한 새로운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향해 함께 좀 손을 맞잡고 좋은 리더십과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묻고 답하기니까 이 정도로 기조연설만 제가 마치고 여러분들과 문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다양하게 제가 했던 말이 아니어도 좋고, 제가 드렸던 말씀 이외의 주제라도 좋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숨으신 건가요? 네, 기지개 편입니다. 네. 우리 앞에 앞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1, 2학과 한수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저도 그러니까 정치를 한번 해보자, 그냥 막연한 꿈으로 저도 시작을 할 것이고, 정치학과를 놓으면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저도 정당에서 대학생 위원장 활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항상 그 정당이나 이런 구조가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과 이런 정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거기서는 청년이 중요하고 대학생들의 이 목소리나 이런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를 그렇게 항상 선거 때 이용을 하고 뭔가 우리와 대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하긴 하지만, 막상 그 정당 안에서 이래본 결과 뭐 안에 제대로 된 리더를 키워내는 뭐 구조나,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서 공부하고 자라나서 뭐 청년이 이제 정치를 할 수 있는 실질적 구조가 엄청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있고, 매년 선거 때마다 그런 걸 한다는 말은 하지만 그 저는 좀 제대로 되는 걸 항상 못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졸업할 때가 다가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뭐 뭔가 직업을 갖고 이렇게 정치를 하기보다는 제 생각이나 이런 소식껏 정치 그 정당 안에서 뭔가를 배우고 그를 직접 그 시민들이랑 계속 접촉을 통해서 이 리더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데 뭐 다른 그 정치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변호사를 해라 뭐를 해라 해서 정치에 떨어지면 뭔가 너가 갈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라 아니면 돈을 모아라 이런 말만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좀 실망감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지사님이 그 참여정부 때부터 일하시고 대학교를 졸업하시지 않으면서도 정치에 한 곳으로만 계속 그 비서관부터 하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꼭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만약에 우리 청년 20대들이 정치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춰야 되는지 좀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정치를 싫어했었어요. 혁명가가 되고 싶었지 정치권은 되게 싫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도 정치에 대해서 저도 그만큼 혐오했고 불신했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까지는 사실은 사회를 크게 바꾸는 혁명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 뭐 이제 정치, 현실 정치인이 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 그러고 나서 89년도에 제가 이제 정당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정당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건 사실은 학생운동 하다가 국가방어법 전과 2범이 되는 걸 취직할 때 봤어요. 제 아내하고는 83학번 동기인데 1학년 때 만나가지고 89년이니까 6년 지났으니까 결혼도 해야 되겠는데 취직할 때도 없잖아요. 집은 무척 가난했고 어렸을 때는 뭐 철물점 했으니까 별로 어렵진 않은데 내가 대학교 2학년 들어갈 때 폭삭 망했어요. 그때 시골에 막 양도 타고 전두환 대통령의 그 정경환 씨가 새마을운동 중앙에서 뭐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하고 하면서 돼지고기 고깃값이 막 폭락을 해서 양동 농가가 전국적으로 다 부도가 날 때쯤 우리 동네에서도 그 부도의 바람이 밀려왔고 그래서 우리 집도 망했어요. 폭삭.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이불 한 채 메고 이제 서울 우리 채집방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상태에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한 전세자금 융자 받으려고 취직한 거예요. 융자 받으려고. 그게 현실 정치가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당시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와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저한테 오빠라 지금 두 번이나 생겼어요. 빨리 결혼해야지.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이 전과 사실에 꺼리낌 없이 쓸 수 있는 것은 야당 국회의원들의 부자진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가면 저의 전과 사실이 약간의 경쟁력 요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핸드캐시 있더라도 그걸 경쟁력 요구로 받을 만한 데 가는 게 나아요. 괜히 그거를 가다가 그 약점 잡히는 곳에 가서 그거 인정해달라고 자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핸드캡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에 가서 일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야당과도 이제 부자진 한 거죠. 근데 한 1년여 있다 보니까 현실 정치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현실의 정치는 역사를 못 받고 올 것 같았어요. 오히려 역사의 들판에 난 과실을 따먹는 게임이 현실 정치지 역사의 그 대지를 비옥하게 만드는 작업은 현실 정치는 전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카메라만 들이대면 사람들은 전혀 다른 표정으로 고상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척 얘기를 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의원들, 내가 보셨던 분은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 분은 참 좋았던 분인데 국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정당이 그랬고 결과적으로 현실의 정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서 멋있는 말, 좋은 말 해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51% 더 줘가지고 그냥 집권하는 거. 이 정도 수준으로도 정치가 보이니까 정치가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0년에 한번 3당 합당할 때 사표를 내고 그만두고, 92년도에도 또 사표를 내고 그만뒀어요. 근데 이제 사표를 내고 그만두더라도 제 신념은, 물론 제 아내도 그 편을 잡아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 제 신념은 절대로 공밥 안 먹는다. 어떤 경우든 간에 월급 봉투는 갖다 준다. 그래가지고 92년도에는 창원에 내려가서, 마산 창원에 내려가서 창원에는 노동복지에 간 5층짜리 건물을 짓고 올라왔어요. 물론 막노동권으로. 근데 사실 그 수입이 야당으로 그 자리는 공급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이런 뭐 정치나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육체노동 하는 게 그래도 정직하지 싶어서 이제 거기 가서 막노동을 하는데, 신혼 때잖아요. 89년에 12월에 결혼했는데 90년, 92년 뭐 그렇게 사표라고 계속해서 뭐 막노동한다고 돌아다니니까 사실 저는 먹고 사는 게 제일 두려웠어요. 내 주머니에 돈 없는 것도 너무너무 두려웠고요. 남들이 지갑 안에 지폐를 넣어버린다는 거 보면 난 끝만 같았어요. 내가 봉급을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먹을지라고 하면 항상 지갑이라는 것은 나한테 상식품이더라고. 지갑에 너무 많은 돈이 없어요, 사실. 그때 89년도 1,000만 원 융자를 받았는데, 그때 이자율이 얼마였냐면 1,000만 원 융자 받고 아내가 뭐 모아놨던 해가지고 1,000몇백만 원짜리 전세집을 들여갔어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신혼방을, 방 이름하여 명색은 2칸이지만 3칸 같은 그 연탄 보일러가 5층짜리 건물인데 5층에 저녁마다 연탄을 사들고 올라가야 되는 연탄 보일러. 그때 그 1,000만 원 대출을 어렵게 해서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장가를 가서 방을 얻었는데, 그 1,000만 원이 연리 한 13.5%, 14%예요, 이자가. 그러니까 한 달에 이자로 한 11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봉급이 40만 원 받았는데, 11만 원 이자는 원금 상환도 아니에요. 11만 원 이자내고, 20몇만 원 가지고 뭐, 부천에서 지하철 패스 끊고, 뭐, 점심 가고 이쪽 하면 사상은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래도 또 뭐, 야당이라도 봐서 또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이런 정도 일말의 위안감으로 그냥 일하는 거 있고, 그리고 또 내 정권을 가지고 이제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 전적으로 그런 사상은 사랑하는 아내랑 살고 싶어서 무조건 돈 벌었어요. 왜냐면 돈 벌어야 살잖아요. 근데 내가 나중에 돈 번 다음에 아내랑 결혼할 때 돼가지고 그건 좀 미안하더라고요. 오빠랑 지금 2년이나 했고 일할 때부터 사귀어서 6년째 연애를 했는데. 그래서 저녁에 또 헤어지기도 싫고, 헤어지기 싫으면 살아야 됩니다. 헤어지기 싫으니까 일단 방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 얻어야 되니까 취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직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다른 거예요, 그냥. 나 받아줄 대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했지만 삼당합당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걸 내가 따라가는 게 없으면 없고, 아 야당하다가 갑자기 막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 해가지고 당을 함께 섞어버리는데 나는 야당하고 부자진을 하려고 했지. 내가 지금 뭐 그렇게, 그건 뭔가 배반 같았어요. 주권자들에 대해. 그냥 못 따라갔거든요. 사퇴를 내고 말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이자 내 매달 내는 거 있고 들어갈 돈은 빠듯하게 뻔하니까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돈 벌어 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막노동도 하고 그냥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제든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도 끝나요. 아내의 사랑도 아마 재수되지 않을 거예요. 끊임없이 맨날 백수관에 가지고 그런 거 돌아다니고서 뭐 고상한 뜻만 얘기하는데 뭐 하겠어요? 버려야 돼.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돼. 경제활동 하려면 어떻게 내가 현재,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전과 이범위 선택할 수 있는 데가 그거밖에 없이 가야 돼. 근데 그래도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나와서 막노동도 하고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지방자치연구소를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을 이라고 하는 좋은 분을 만나서 저는 정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기성 정치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쫓아갔다면 난 노무현 대통령과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연은 만날만 하니까 서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날 버스를 안 타려고 했던 그 기분이 결과적으로 그와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들도. 내가 어떤 살아오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연이 인생의 길을 걷게 하고 그 인생의 길을 서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면 모든 10년만 하면 돼요. 뭐 무슨 책이 뭐 1만 시간 법칙인가 뭐 그런 책 옛날에 쓰죠. 그 책 중에 그런 거랑 똑같아요. 뭐든 그냥 자기가 하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싫어져요. 먹고 살아가는데 직업이 싫어져요. 그 싫어질 때 그것을 자기가 극복을 하면은 그 직업의 쟁의가 되는데 일단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체념하고 영혼 없이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과 그것을 나의 업으로 받아들이는 이 두 가지 태도가 전환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그냥 끌려가는 태도로서 가버리면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정말로 자기가 부정하고 부정해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나의 업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좀 더 다른 직업 세계를 갖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처음에 정치권 들어갔을 때는 아이고 여기 제도권은 나한테 이제 그냥 경제활동을 하는 방편이고 내가 원래 뜻하는 역사의 저녁의 운동은 따로 있으니까 막 저녁마다 친구들이랑 약속을 막 해요. 막 노동운동하는 친구, 시민운동하는 친구 막 이런 친구를 만나서 저녁에 막 만나서 역사에 대한 막 꿈을 불리면서 살아요. 근데 살다 보면 이제 직장생활에 톡톡톡 세게 쪼여오면 내가 그 저녁에 만나는 나를 채우는 시간에 자꾸 위협받게 돼요. 이랬을 때 자기가 그러면 현재 경제활동이 되는 것을 접고 자기가 저녁에 정말 좋아하는 것을 자기 업으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또한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립이 안 되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어떠한 자기의 선택지가 결과적으로 직업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려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이쪽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내가 먹고 살려고 정치권에 처음에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야당의 보좌진을 해도 노태우 정부 때의 부자들 하기가 없다. 그렇게 선택을 해서 자기가 선택을 꺾는 거야, 한 번씩. 자기 선택의 기로가 잡히는 거야. 그랬을 때의 기준이 뭐냐? 돈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오래 못 가요. 그것을, 아, 이게 좀 더 이익이겠다. 이게 조금 더 돈이 되겠다 싶은 것을 선택을 했다가는 조만간에 타자로 치면은 줄을 잡고 가다가 다음 줄이 없어집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지 고집과 신념대로 선택하면 이 줄이 끊임없이 이어져요.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선택하는 자기의 고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면 초록의 동생이라고 친구를 만나게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연줄이 맺어지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뭔가가 인생의 베이스가 깔리게 되죠. 근데 대부분 이것에 깔리기 전에 우리는 대부분 찔끔찔끔하기 때문에 망치는 줄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그렇게 밥자리가 위협받음에도 불구하고 삼당합당을 거부한다거나 현실이 정치에 대해서 난 이런 정치를 실현하고 던질 수 있는 그 과정을 겪으면 그러한 나의 생활이 또 새로운 친구를 또 만나게 되죠. 저에게는 노무현, 이광재 뭐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또한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만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또 인연이 맺어지면서 이렇게 도전하게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유한. I am what I am. 예. 네, 저는 지사님의 열렬한 팬입니다. 아, 열렬한 팬이요. 먼 길 왔는데 지사님 뵈려고. 네. 지난주부터 오늘 지사님을 뵈러 간다고 주변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랬는데 제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나 안희정 지사님 만나러 간다? 그랬는데 아. 제 친구가 그게 누군데? 라고 저한테 했습니다. 저는 네, 좀 제 세계가 좀 깨지는 듯한 그런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고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치의 가치, 공화의 가치, 합의의 가치 그 신념이 굉장히 품격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섹시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진도 굉장히 품격 있고 섹시하게 그런데 팬된 입장으로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 나만 좋아하기 싫은데 남도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그게 누군데?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오늘 지사님이 해주신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그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잠깐 지금 해봤었습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스웨거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스웨거는 약간 좀 뽐내는 거, 좀 허세 부리고 잘난 척하고 그런 건데 지사님은 너무 품격 있으셔서 그런 좀 스웨거가 좀 요즘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안 보인다라고 좀 저 개인적으로 지금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지사님에겐 지사님만의 포텐셜과 역량이 있으시고 자치단체장 평가 부동의 1위에 빛나시고 가장 보수적인 동네를 가장 진보적으로 바꾸신 분이고 저는 그걸 너무 잘 아는데 팬으로서 제 주변 사람들이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지사님은 그러면은 어떤 비책이 있으신지 스웨거를 뽐내실 계획이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혹시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멀리서 오셨다길래 여쭤보고 싶어요. 경기도 이천에서 왔습니다. 네. 아, 지금은 학생 아니신가요? 예. 아, 그러시군요. 멀리 와서 고맙습니다. 네. 근데 뭐 때가 되면 또 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네, 네. 제가 늘 얘기하는데 그 저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도 나 이번 올림픽 때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올림픽 때 김연경 선수를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형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배구 선수의 김연경 선수를. 근데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우연히 그 올림픽 스포츠의 그 한 커터를 보여준 걸로 봤는데 앞권이더라고요. 정말 앞권이더라고요. 저런 선수가 있구나. 네, 올림픽 때가 되면 또 그 친구도 저랑 또 보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대단 후보가 공식적으로 경선이 시작되어지거나 뭐 이런 공식적인 순간 때 우리는 또 알게 되고 일상적인 순간에는 사실 알기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건 이제 뭐 사실 정치권에서 막 떠드는 얘기예요. 사실은 아주 제한적인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 가면 저희가 도지사인지도 모르는 어머니도 많아요. 근데 그 어머니 그 마음을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너무 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반드시 선거와 지진, 정치적 지진은 과거를 향해서는 안 되고 분노를 조직해서만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미움과 분노를 조직해가지고 절대로 미래를 못 연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태도에 대해서 막 섹시한 발언을 명쾌하고도 누군가에 대해서 통쾌한 사이다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제가 지도자로서 지금 결격사일까요? 그러나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현재의 민주공화국의 현 헌법 내에서 이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대안을 논리적으로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끝나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걸 실제로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합니다. 설계도만 좋으면 뭐합니까? 시공할 수 있는 시공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로 국가는 이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모든 혼란과 갈등과 이 오도가 넘어가는 상황은 어디에 다 묶여 있습니까? 지난 100년의 시간에 다 묶여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식민시대 때 먹고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러면 다 친일 분자인가요? 그래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해요. 하지만 민주공화국 지도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독립정신에 입각해서 이 공화국을 이끌어가야 될 테니까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뭐 굉장히 복잡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식민지 분단 전쟁을 겪었던 이 미움을 각자 조직을 해서 저놈은 종북이다. 저놈은 빨갱이다. 이래가지고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정치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는 실제적으로 오늘의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문제하고 아무런 같은 주제가 없어. 그래서 제가 시대를 교체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의 지지자를 어떠한 미래를 가지고 그 지지를 결집시켜낼 것이냐, 이것이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갈림길을 결정한다.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제 그런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제가 소신이었거나 무정결하거나 비겁하게 어떤 것에 중간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 인생 모두를 걸고 그들은 알 것입니다. 인생 모두를 걸고 난 한 번도 그렇게 해서 기회주의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16살 때 그때부터 삼당합당을 범했던 그때부터 2002년 대선자금과 대선수사의 그때부터 어느 순간이고 나는 어떤 경우든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을 감당하고 살아왔어. 하여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 의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의 미래의 통합력에 대해서 우리의 갈등과 미움이 그만큼 클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해야만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저는 이 수준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저의 이 소신이 지난 올림픽 때 김연경 선수처럼 아니 저런 왜 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시점이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좀 내용에 좀 정장으로도 좀 되지 않았는지. 예컨대 강대표에서 제가 보니까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계시면은 이제 정부를 운영할 때 이제 안보나 또 안전에 있어서는 강한 정부를 지향하지만은 이제 경제 시장에 있어서는 그 기업의 자율 논리에 좀 맡기는 그런 작은 정부를 지향하신다고 하셔서 그런 좀 야경 국가를 떠오르게 하는 좀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진보로서의 좀 정체성이 좀 상실되는 거 아닌가? 또 그날 강경태 보니까 그 남경필 지사랑 같이 출연하셨더라고 했는데 보면 그분도 오른쪽에 계시면서 또 그 중도를 표방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두 분이 각각 진보당과 보수당의 대표적인 유력 주자들이신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두 분의 개별되는 큰 차이점이 뭔지 국정 철학에 있어서나 그런 정책에 있어서나 뭐 그런 점이 좀 여쭙고 싶습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제가 그냥 무조건 주관주의를 하자는 것이 제 정치가 아닙니다. 저는 전통적인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치면 보수는 지금 이대로 좋다. 진보는 좀 바꿔보자 이거 아니겠어요? 또 전통적으로 이 민주주의 역사에서 진보당과 보수당의 차이를 놓고 보면 보수당은 개인의 책임을 진보당은 사회적 연대의 힘을 더 믿는 세력형들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살고 먹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 내에서 이 두 가지 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제까지 대한민국은 이 진보와 보수가 보수당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헌법을 이르면서 쿠데타를 하죠. 법을 여기서 사람 인권을 파악하지요. 법과 시장의 원칙을 어기면서 정경유착을 하지요. 밀어주고 땡겨주지요. 이렇게 해서 한국의 보수정당이 현재까지 존재해왔기 때문에 진보보수가 정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칙이나 기득권이나 특권을 가지고 하던 그 낡은 보수로부터 보수는 다시 태어나야 또 분단된 상황에서 당신 빨갱이 아니냐라고 하는 낡은 동서 냉전 이 이념만 가지고 하는 정치 그 낡은 보수 정치를 끝내야 하고 영남 호남 충청도 하는 이 지역주의 내에서 영남이라고 하는 가장 큰 지지개발을 가지고 밑거름 삼아서 하는 그 보수 정치도 끝내야 진보는 그럼 뭘 끝내야 되냐 진보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진보 진영은 힘을 총 모아가지고 집권을 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진보는 철저히 분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물든 민주주의 정부가 아닌 것이 정부로서 공격을 받습니다. 과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신자유주의에 물들어서 민주화 개혁정부하고는 거리가 먼 정부로 치부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그 민주정부 신뢰를 공격함으로써 진보의 정체성은 그럼 어디에 있는 거냐 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민주당의 역사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를 잇는 장자가 되겠다. 새로운 진보와 민주주의 정당에 있어서의 그 당을 잇는 계승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역사를 받아서 정당 정치의 한 축인 민주당의 역사를 일신시켜내겠다는 저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민주당의 역사를 김대중 노무현을 지지했던 그 국민들의 역사를 이어서 아니면 그 역사를 더 올라가면 신익희, 장준하, 조봉하 50년대 이 분단 국면에서 야당을 해고 진보당을 해왔었던 이 사람들의 역사가 우리 당의 역사입니다. 다만 그걸 이제 더 이상 선과 악의 싸움으로 놓고 그렇게 싸우는 정치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서로 견해는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민주주의 틀 내에서 우리는 새로운 경쟁의 룰을 만들고 합의의 규칙을 만들어서 민주주의에 입각해 국가를 이끌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출발을 안 시켜놓고 나서 지금처럼 정권 바뀌면은 전임 정권을 무조건 손드리채 부정을 하거나 정책을 뒤바꾸는 이 국가 형태를 가지고 국가가 너무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낡은 정치적 주제를 가지고 여당, 야당, 진보와 보수가 이런 식으로 싸워가지고는 그 사이에 국민들만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싸움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거듭해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싸움이 나를 위한 경쟁이란다면 그 경쟁을 국민들은 지지를 할 것이지만 그 주제 자체가 자기의 현실적 생활과 거리가 먼 것이고 두 번째로 그 경쟁을 하는 방식이 워낙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에는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그 정권을 다 정쟁이라고 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새로운 어떤 정당 정치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장동필 지사가 정치 어떻게 할 때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정당 정치에서 보수 정당의 틀을 이어나가는 그 보수 정당의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걸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저는 지금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실질적으로 진보 정당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진보적 가치를 계승하면서 그것이 과거의 민족주의나 계급주의적인 투쟁 일변도의 그 노선이 아닌 새로운 진보정당의 노선을 정립하기 위해서 계속 저는 제 원칙을 지켜오는 겁니다. 이미 세계화된 시대에 개방의 조류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면 한미 FTA에 반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일입니다. 그것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이다라고 반대하는 것이 진보의 가치일 수 없다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화와 개방의 시대에 생겨나는 양극화의 문제와 일자리 불안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을 논의를 해야지 개방 자체와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탈을 이 역사를 환기시키면서 그것 자체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주장이 많은 산을 넘어야 될 생각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노무현의 역사, 이 땅의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저는 제가 지켜왔던 그 소신을 미처 삼아서 나는 당신들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역사의 정의와 민주화의 역사에서 그 원칙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신을 갖고 지금 제 소신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이 길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안희정이라고 하는 충남 도지사가 저 사람이 정말로 출세하려고 지가 또 뭔가를 더 해먹으려고 저렇게 무수시 소신도 없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냐라고 볼 것인지 안 그러면 저 사람이 살아왔던 그 신지구든 인생의 기반으로 봤을 때 저가 주장하는 저 길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진보진영의 새로운 미래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내고 있는 승부입니다. 저는 그것을 향해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쓸 때라야만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가 쓰게 됩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보수당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잡아야 안정을 이룬다. 우리가 잡아야 경제성장한다. 우리가 잡아야 우리가 당신들은 종북 좌파라는데 이 공격 외에 지금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당의 지향이 없습니다. 이 지향이 제대로 되면 진보 진영이 제대로 서야 이 보수 진영이 제대로 되게 됩니다. 원래 이 지향과 신념은 진보 진영이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보수 진영이 자기 신념을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하면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정쟁 방식으로 싸움을 하면 진보 진영도 자기의 중심을 못 잡게 되고 한국 정당 정치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그것이 2002년 노무현의 신드롬으로 2007년 안철수의 신드롬으로 나왔지만 아직 우리는 그걸 미완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역사를 이어받아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몰라서 그러니까 정리해드려라. 예, 죄송합니다. 뭐 지난주 여기서 20분이 끝나고 25분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 30초, 기사님 답변 30초. 오케이. 그렇게 마지막 질문 딱 한 번만. 예. 예. 예. 30초 질문. 예. 기사님 답변 30초입니다. 예. 예. 저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저도 그 교수님 말씀에 대해 감명 있게 들었는데 그 또 그 맥락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이게 빠르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와 준법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준법이 정의를 담보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형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법과 질서만을 존중하고 준법을 어떤 정의로 받아들이고 살았다면 아마 자유나 존엄과 뭐 참정권 같은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들을 획득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미 사회가 진보해 있고 이미 많은 게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법을의 흠결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거에 문제나 한계를 많이 보고 있어서 혹시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죠. 민주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민주주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리더십을 포함한 정치 문화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법치에 대한 확실한 우리 제도적 지배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백남기 문민에 대한 문제 그 부검을 하냐 마냐 경찰법과 일반적인 소송이 걸리는 문제는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사실이 뭡니까? 시위하다가 대통령 맞아서 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대통령이랑 경찰청장이 사과하면 그만인 문제입니다. 법치라고 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민주주의 리더십으로 집행돼야 이 정의의 핵심은 뭐냐? 정의란 무엇이냐 막 그렇게 300페이지까지 써있는 그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약한 자에게 힘주고 강한 자를 바르게 이끈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법치라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 법치라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 시위, 집시법, 경찰과 조사와 고소권에 대해서 부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치를 강조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상식에 반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럼 그랬죠. 그분의 사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형식 논리를 맞춰가지고 싸우냐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국가 공권력은 그래야 됩니다. 국가 공권력은 한 개인간의 인격권체가 아닙니다. 국가 권력을 공권력이 내 자식도 존경을 가고 내 남편도 경찰에 근무하기 때문에 한 인격처럼 자꾸 우리가 혼돈을 하는데 국가 권력은 국가 권력 그 자체인 겁니다. 그것은 공권력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감정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정의고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 정의와 상식의 수준을 가지고 민주주의 리더십이 법치를 집행하지 않으면 그 법치는 가장 잔인한 법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리더십과 법과 제도에 대한 우리의 설계 능력과 집행 능력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만 민주주의는 작동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질문할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생략하려고 합니다. 일단 앞으로 오늘 주신 말씀 어떻게 실천하시는지 한번 지켜보는 거에 질문하는 걸로 대신하고 하고 오늘 정말 여기 오셔가지고 다음 일정 빠듯하게 잡혀있는데 좋은 말씀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좀 새로운 미래를 좀 나가봅시다. 그 새로운 미래는 제가 볼 때 우리 모두가 너무 순방해요. 온 사회가 너는 토다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라는 질서도 봐야 돼. 너는 토다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 이 사회 구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과제를 시대의 과제를 하나도 못 풉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우리가 말하는 제도 내에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조금 가능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젊은 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새로운 도전들을 늘 같이 좀 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제가 이제까지 맺고 있는 모든 정치 기준 관행에 좀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부권 대망론, 충청 대망론 얘기 나와도 저는 충청 대망론, 중부권 대망론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충청도 도지사가 바보 같은 얘기지요. 얼른 김종필 총장 쫓아가서 충청권 대망론 얘기하는 게 제가 얼른 낫지요. 제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호남에 가서 전통자치기만 확보하고 김대중과 노무현을 확보하자라고 얘기해도 빠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김대중이 걸어왔던 게 노무현이 걸어왔던 걸 그 이상을 또 도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제를 향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도전합시다. 나는 내 입장에서 나는 새로운 미래에서 도전하고 있고 지금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도전해줘야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진출에서도 다르게 내가 받았던 내가 봐왔던 그 모든 것들과 다른 도전을 해보자. 저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